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천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February the 23rd is Tu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최근 뉴스 검색 순위에 외국어를 배우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헤드라인 여러분 다들 보셨죠? Well, you know, there is as much research about studying foreign languages as there is for coffee. You know, they say that the process of learning a new language involves tasks, such as analyzing grammar and learning new expressions, which enhances your intelligence and your brain health. 커피와는 다른 거는요, 외국어 공부에는 전혀 side effect,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Well, now it has been proven through various experiments that people with high levels of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 are great at planning,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자, 이쯤 되면 지적인 능력과 뇌의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 It's like panacea. Yes.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굿모닝 팝스가 보약이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 보약 저희가 바로 데려서 드립니다. 짜서 드리고요. 아시겠죠? 힘차게 출발합니다. With this song. Here we go. The band is The Killers. The song is Somebody Told Me. 네, 방금 듣고 오신 엄청난 거군요. A band called The Killers with their song Somebody Told Me. 네, 밴드 이름은, the band name sounds, you know, kind of scary. The Killers. Yeah. Yeah, I would be afraid to go to their concert. 네, 그런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마, 죽이네, 마. 요 정도가 아닐까. 예. 어쨌든요, 네,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Alright, let's take a look. Oh, Jake, we have a, oh, here's a message from GMP here, Lee Jin-gu. 어느덧 직장인 10년 차로 중년이 되어가는 아저씨입니다. 아, 예전에 방송 들으면서 힘을 냈었는데 아, 일에 치이다 보니 바쁘단 핑계로 GMP 듣는 것도 멀리하게 되더군요. 아, 그런데 제 추천으로 GMP를 듣기 시작했던 후배 아직도 꾸준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JJ Brothers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You know, if you've got a goal and you stick with it, that's fantastic.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언제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 you can enjoy your life with GMP. Sure. Anytime you want. Yeah, there's no end to the fun. 맞습니다. 재미에는 끝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즐기시면 되겠고요. 사연 보내주신 이진구 가족 힘내시라고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Wow, very nice. We hope you enjoy that.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you know what to do. Visit any portal site and type in Good Morning Pops. Yeah, now when you arrive at the Good Morning Pops homepage, you can see at the top of the screen in the menu, look for this. It says,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hatever comments you have, please leave that on the bulletin board. We're waiting to hear from you. 자,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콩 앱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굿모닝 팝스라고 검색하시면 지난 회차들도 나오니까요. 즐겁게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요. 예습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is special person knocking at the door. Here she comes,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y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1억 5천만 GMPR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rom the top.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긴장 풀고 좀 쉬도록 해.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당신이 대신 이끌어주겠어요?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오늘의 key expression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Thanks a lot, Jamie. All right,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즐거운 GMP표 Morning Movie Time Screen English. Welcome back to Ant-Man. 네, 2월의 영화 유쾌한 액션에 감동까지 더해진 작품이죠. 바로 Ant-Man. 자, 이런 종류의 영화는요 언제든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Yeah, we all like to see a superhero, don't we? Somebody 맞습니다. who's going to conquer evil. 네, 항상 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화를 보고 나면 괜히 뭔가 so inspired. You want to do something, you know, right away, we right? We usually see these heroes as being very strong and smart and fantastic. It's very interesting that our superhero is so small.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2월호 몇 페이지인가요? Well, our movie episode for today is here on pages 162, 163. 네, 163. 63페이지에는 we see some people there. Yeah, now this is the gang of semi-professional bad guys. they're not the best gang in the world, but they're loyal. Uh-huh. And they are friends, of course, of Scott, and they're going to help to conquer evil. 맞습니다. 하지만 왜 semi라고 얘기했을까요? Well, they're not professional super nada. They make mistakes. 네. 자, 그래서 요거 나오는 내용 왼쪽 부분만 보시고요. The background story first. All right. Scott이 행크 박사와 그의 딸 호프과 함께 핌택에 몰래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하지만 더욱더 강화된 보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옛 동료들을 불러 이 계획에 합류시키기로 합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 장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Oh, we can handle it. We're professionals.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Well, hey, everybod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네. 자, what did you catch? It's very interesting. I heard a female voice, a male voice, a Hispanic voice, and a black voice.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mix. 네, 좋습니다. And someone said something about handle. 맞습니다. Handle이란 단어가 우리가 다루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뭘 다룬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저는 professionals. Professionals, yes. 그러니까 줄여서 professionals. pros라고 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right. 전문가들 얘기에 왜 놨을까요? Also in our key expression, we had this word relax. Yeah, relax.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텐데 머릿속에서 그림 떠올리시면서요. 우리말 부분 제가 해드릴게요. 호흡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당신 확신해요? 했더니 루이스가 옆에 듣고 있다. 아, 우리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거든요. 했더니 헹크가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했더니 이제 데이브가 아이, 자, 모두 긴장 풀고 좀 쉬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하나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연상하시면서요.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Oh, we can handle it. We're professionals.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Well, hey, everybod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네, 맨 마지막이 이제 흑인 스타일의 목소리였고요, 그죠? Right.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들렸던 게 약간 멕시칸 스타일, 그죠? Hispanic. Hispanic이죠. 왜냐면 라틴 쪽도 다 있으니까, 그죠? Mm-hmm. 자, 왼쪽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까? 그러면 확신하다가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Sure.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are만 붙이면 되죠. Right. Are you sure? 그다음에 대시 생략된 건데 그런 말은 뭐 생략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부분으로 나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해요? Are you sure? 그다음에 그들이 이 일을 다룰 수 있다. They can do this. 예, 다른 말로 하면? Oh, they can handle this. 요거를 합해 보면 한 문장이 되는 거죠. Are you sure까지? Sure.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네, are you sure they can take care of this? Yeah, handle's a great word. Remember, it does mean something like it'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than just do, isn't it? It implies it's difficult to do, it's hard to manage.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그랬더니 루이스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아, 당연히 우리가 다룰 수 있죠. Duh, we can handle it. 네, 우리 전문가거든요. Hey, hey, hey, we're professionals. 네,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professionals 그러면 약간 I doubt it. Yeah, we're professionals. 자, 그 다음에 헹크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이해해 주세요. 물론 understand을 쓰셔도 돼요. And that's what the feeling of this word forgive is. Mm-hmm. It's actually like understand. Mm-hmm. You will forgive us if. 네, 그래서 뒤에 문맥상 뭐뭐 하더라도라는 느낌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를 받지 않더라도 해서 고치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Ooh, good word, yeah. If you have something, Jake, then you are instilled with something. 맞습니다. I-N-S-T-I-L-L이요. 뭔가를 불어넣다, 심어넣다, 고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다시 말하면 믿음인 거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Confidence는요. 자신감이란 뜻도 있고요. 남에 대해서 자신감이란 얘기는 믿음이란, trust란 뜻이 있습니다. Confidence, yes. Uh-huh. Again, a word about this word instilled. For your reference, it is very similar to the word installed. 맞습니다. I think we understand installed. You put something in. Well, instilled means you have it in you. So, oh, yeah,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네, install이 설치하다는 뜻이잖아요. 비슷한 스펠링이지만 어쨌든 뜻도 살짝은 그렇게 뭐뭇을 고취받다,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Yeah, sorry.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잖아요, 다들. Well, hey, everybody. 아, 그냥 긴장 풀고 좀 쉬도록 해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네, 이게 정해진 표현이죠.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Yeah, to be honest, kick back and relax are actually the same thing. 맞습니다. But it's okay to use them both in one sentence.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네, 하면서 이제 Hey, yo, man. 이한테 그 man 그런 느낌이잖아요. I use that every day, too. Hey, man. 네, 물론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액센트나 이런 걸 하면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인데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이번에는 your practice time. 힌트 드릴 거고요. You're gonna be given some hints.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한번 give it a try. 그 다음에는 repeat after John. 가겠습니다. 그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까? 키워드는 바로 sure, 그 다음에 handle.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아, 우리 해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에요. 다시 한번 handle, 그 다음에 pro. Hey, hey, oh, we can handle it. We're professionals. 맞습니다. 그랬더니 헹크가 미안해서 아이 우리를 용서해줘요. 우리를 이해해달라고요.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Not instilled with. Excuse me.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그랬더니 아유 다들 긴장 풀고 좀 쉬도록 해요. 맞죠? Hey everybod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하면서 a little bit 발음도 역시 a little bit. A little bit처럼 들립니다. 확인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Oh, we can handle it. We're professionals.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Well, hey, everybod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네, 좋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세 번 확인.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네, kick back이란 단어. 재밌잖아요. 뭔가를 찾는데 뒤로 찬다? 이건 뭐지? Well, think about it. If you're sitting in a chair and you want to recline your head and your back and you put your feet up on the desk, that is to kick back.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어디다가 딱 두는 거잖아요. 뒤로, 몸은 뒤로 젖혀야 되니까. 그래서 kick back이죠. Yeah. 네, 그래서 다시 뭔가를 찾는 거니까 발을 앞으로 올려놓거나 책상 같은 데 올려놓거나 편하게. 자, 그런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relax의 뜻입니다.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Now, what are you gonna do? 뭐 하실 거예요? You're gonna shout out loud? Okay, so repeat after John. 가겠습니다. 긴장 풀고 쉬도록 해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Your turn! 오, 조금만 돼요. 아, 저요? Okay, I'm gonna just kick back and relax here with 산신령님. 어디 가셨을까?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다시 한번.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아, 또 한 번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Okay, mister, one last time there. I'm kicking back now. Okay, please.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Thank you. 세 번 더 확인.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Oh, brother.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앞에 나온 부분 중에서 which part would you like to change? Well, you know, we mentioned kick back and what it actually means to do that. You can put your feet up.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ickback을 다른 말로 하면 아, 발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계속 걸어다니라고 힘들었던 발에 피가 다시 싹 돌면서 편해질 거 아니에요. Yeah, put your feet up and take it easy. Take it easy. Yeah. Relax or take it easy. 맞습니다. Put your feet up and take it easy.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take it easy. 그래서 인사로도 꽤 쓰이잖아요. 어, 조심해서 가. Take it easy. That's very interesting, isn't it? I know my Korean friends usually say, work hard. 수고하세요. Work hard. My American friends say, 수고하지 마세요. Don't work hard. Take it easy. 맞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를 아, 저도 이해해요. I understand you're working really hard. 그래서 그걸 인사로 쓰지만 영어에서는 반대로 쓰셔야 돼요. 예, 수고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뒤로 기댄다란 표현이 딱 하나 또 있습니다. Sit back. Yeah, we mentioned kick back. How about sit back? 맞습니다. Sit back and chill out. 예, chill out이 이제 딱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Well, chill is cold, and that's the opposite of hot. 맞습니다. And hot feels like aggressive, very diligent behavior. So chill out. 맞습니다. When you work really hard, you sweat a lot. Sure. 예, 그러니까 your temperature goes up.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당연히 hey, chill out. Sit back and chill out. 그래서 chill out하고 이게 chill이라는 단어하고 relax라는 단어를 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Yeah. Chillaxing. Chillax. 네, 맞습니다. 그래서 chillax가 바로 그런 새로 나온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Okay, why don't you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while chillaxing. Are you sure they can handle this? Oh, we can handle it. We're professionals. You'll forgive us if we're not instilled with confidence. Well, hey, everybod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man.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Yes, our good friend entertainer GMP Yerlenka with Knock Knock.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 CD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TAPS 관리위원회에서 TAPS Speaking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행복한 GMP표 모닝 노래방 팝스 잉글리쉬. 자, 제스 글린의 바로 Take Me Home 두 번째 시간입니다. Now this song Take Me Home is actually on Jess Glynn's album, which of course debuted in 2015. Mm-hmm. The name of the album is I Cry When I Laugh. 이거 위험한데. Very careful, yes. You get hair in your belly button. 자, 내가 웃을 때는 나는 울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건가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I cry when I laugh.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the lyrics today are found on page 164. 164페이지 들려주세요.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Will you take me home? 네, 어, 정말 많이 높이 올라가네요. She's really powerful. 네, 그리고 아주 힘도 잃지 않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가사를 아시면 여러분도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All right, we invite you to look on page 164. These are the lyrics. Begins with a question.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네, If I, 내가 만일 lose control. 이거 많이 쓰잖아요. Take control, 반대말이고요. Lose control 하면은 통제력을 잃다라는 얘기죠.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당신이 대신 이걸 잡아주, 위를 잡아주시겠어요? Well, here's a quiz question. How do you control your car? With wheel? The steering wheel. Yeah, that's right. Well, here's the, that's the point. The wheel is symbolic of management or control. And she says, if I cannot do things, can you help me?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그렇죠. 자동차의 핸들 부분을 wheel, steering whee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take the wheel이니까 내 대신 운전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대신 해주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운전 중이다라고 할 때도 somebody is behind the wheel. Yeah, that's right. 네, yeah. 그래서 운전 중이란 뜻이에요.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네. If I'm lying here, 네,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will you take me home? 네, 나를 집에 데려다 줄 건가요? No. Are you a policeman? It's very interesting. Yes.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네.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아하. Take care of는 돌봐주는 거니까 a broken soul. 그렇게 부서져버린 영혼을 돌봐줄 수 있나요? You know, thinking about this, I think 20 years ago, I would say yes. Not anymore. No, not now. Too difficult.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날 지금 그렇게 잡아줄 수 있나요? 안아줄 수 있나요? Oh, will you take me home? 네, will you hold me now in your arms and take me home? 이거잖아요, 결국은. She makes me think of John Denver.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Oh, will you take me home?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은요.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당신이 대신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어요?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 take a listen again.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Jess Glynn이에요. G-L-Y-N-N-E예요. 자, 2014년 초에요. 예, Clean Bandit의 노래죠. 바로 Rather Be를 featuring하면서 팝계에 등장을 했습니다. Yeah, successful, huh? That song took number one place on the UK singles charts for 4 weeks consecutively. 오, 4주 연속, consecutively, 연속해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82주 동안 차트에 머물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곡 덕분에 Jess Glynn의 이름이 그만큼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죠. Yes, and then she featured the British music producer and DJ Route 94 song called My Love. 아. And that song hit number one on the UK singles chart. Ah, then it's your turn to hire her. Oh, good idea. Featuring만 했다 하면 1위 올라가니까. She's like a successful ticket. 오, 멋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Take me home, 나를 집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의 오늘 가사 부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Before we sing together, let's go over it with John. Would you take the wheel?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Oh, will you take me home? 네, 좋습니다. 저도 잔잔하게 한번 따라 불러볼 테니까요. 여러분, 두 줄, 세 줄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Sing together.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여러분.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Will you take me? 여러분.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Will you take me home? 네, 좋습니다. 조금 무서워서요. 아, 무서웠어. 네. Yeah. 네. 어쨌든. Not easy. She sings very hot. I'm losing my control. Would you take the wheel? Take the wheel. That is our key expression.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당신이 대신 이끌어 주시겠어요. 오늘의 key expression이었고요. 자,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song now? The entertainer is singer Jess Glynn. The song is Take Me Home. Korean보다 더 한국인 같은 로버트 알리 영어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산신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산신령님 안녕하신겨 오랜만입니다. Hello, Robert Holly. Where are you going? 저 오늘 영어 말하기 인증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걱정되네, 예. 이 점수가 잘 나와야 할 긴데. Oh, why do you need to take a test?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꼭 공인 인증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한다 카데, 예. But you're a native speaker. Should you take the test? 하모예. 사실 형도 아시다시피 지가 한국에 온 지 너무 오래돼가 영어가 좀 서툴잖아, 예. 제 영어 실력 다들 못 믿겠다고 난립니다. Oh, well, you really got to get a good result. 아, 근데 자신감이 많이 없습니다. 지가 잘할 수 있을까, 예? Oh, sure thing.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예? 아,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팍팍 생기네요. 알았습니다. Live with passion. 이 말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고 오겠습니다.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공트에서 만나본 표현.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 자, 가능성은 영어로 뭐로 할까요? Ooh, interesting word. Possible becomes possibilities. 네, 맞습니다. 그래서 possible에서 나온 단어인데 possibility이고요. 그거의 복수 형태가 ies가 되는 거죠. Sure. Now, because this is a plural noun, we're going to start the sentence with the. The possibilities. 네, 가능성은 그 다음에 끝이 없다. 없다가 ess니까. Endless. 아하, 가능성이 끝이 없습니다.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네, 열정이 있을 때, 때는 뭐예요? 때. When. 네, 그러면 당신이. You.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Have. 그 다음에 맨날 하는 거. 열정. Passion. 네, 얼마나 쉬워요. Let's put them together.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요.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네, 이거 반대로 쓰실 수도 있겠죠.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you don't have passion. Oh, okay, good. 네, 그래서 하나는 endless고요. 다른 하나는 limited. Okay. 이거 여덟 번 연습할 거예요. On what page?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in our GMP books on page 166. 166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자, 하얀 종이 준비하시고 영어 부분 가리신 다음에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죠. When you have passion.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반대로요. 편견이 있을 때 가능성은 완전 제한적이죠. 그래서 when you are prejudiced. Listen carefully. The word limited.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you are prejudiced. 네, prejudice에다 D만 붙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 When you have funding.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funding. 네 번째, 무일푼일 때 가능성은 좀 줄어들잖아요. 제한되고요. When you are broke.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you're broke. B-R-O-K-E란 얘기는 알거지인 penniless 이런 뜻이에요. No money.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희망이 있을 때 가능성이 끝이 없지. When there's hop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re's hop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re is Hank too. Hank 박사랑 딸랑 같이 있어야죠, 그렇죠?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re's hope. 자, 여섯 번째는요. 지원이 없을 때는 가능성은 제한이 되지. When there's no support.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re's no support. 네, 시기가 적절할 때 가능성이 끝이 없겠죠. When the time is right.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 time is right. 네, 위험 부담이 클 때 가능성이 제한되겠잖아요. 그래서 limited, 그 다음에는 the stakes are high.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네, S-T-A-K-E 해서 여기다 S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the stakes. Yes,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좋습니다.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좋습니다. The first one when you have passion.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열정.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Next one, number five, when there is hop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re's hope. Mm-hmm.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there's hope. Next one, last one, when the stakes are high.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3 photos, use them as hints. Sure, join us on page 167. At the top of the page, you can see 2 people are working together. 네. Everything's white. 네, 그러니까요. Even their shirts. 자, 열정 있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 아홉, 영어로 도전. I'm committed to the project.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I'm committed to the project.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네, 나는 프로젝트 완전 몰입이 돼 있어, 지금. Yes, I'm committed. C-O-M-M-I-T-T-E-D. I'm committed to the project. 맞습니다. 프로젝트에 지금 딱 임무를 띄고 있다. 그런 식의 느낌 있죠. 내가 헌신한다는 느낌이 committed. Wow, good strong word, huh? 네. 자, 그랬더니 반응이요. 열정 있을 때 가능성 끝이 없지. 정답은? Oh, great, yeah.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정말 흔한 말이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은 the glass is half empty, mm-hmm. 다른 사람 the glass is half full. Sure. 똑같아요. 다른 상황에서 항상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someone is paying the bill. 네, 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 자, 요거 영어로 도전. We've got a good backer.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funding. We've got a good backer.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funding. 네,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 그래서 잡았어라는 뜻으로 backer. Yeah, backer. B-A-C-K-E-R. We've got a good backer. 네, we've got a good backer. 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가능성은 끝이 없지라고 해서 endless. Oh, well,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funding. 네, fund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private funding, PF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포인트는 자금 지원을 받을 때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The last photo. Well, it looks like someone's gambling. They've got some chips on 4 aces. That's a pretty good hand. 자, 거기 패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포인트는 그걸 핸드라고 합니다. 패를. Mm-hmm. 그렇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클 때 가능성은 제한이 되지. 아마 이제 당연히 도박이라는 게 위험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Mm-hmm.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버는 거예요. 도박은요. 자, 영어로 도전. I've got a lot to lose.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I've got a lot to lose.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맨 처음에도 좋은 패턴 나왔죠. 아, 손에 날 게 많네. 그래서 a lot to lose. I've got a lot to lose. 그렇죠. Much to lose, lot to lose. 없다라면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I've got a lot to lose. 반응은요. 위험 부담이 클 때 가능성이 제한되지. Oh, be careful. Yeah,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when the stakes are high. 딩동댕. 그죠? 자, 오늘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한 표현들 역시 찬쌤이 정리해 주십니다.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Chan's magical recap. Oh, my roommate Chosu these days, he's such a diligent guy. He's working on many projects. And he likes to say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But the truth is he's working about 24 hours a day. He's so tired and he needs a little bit of help. He said, hey, John,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And I told him, hey, Chosu, my buddy, don't you worry.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So he's taking a little bit of time off now. Okay, how long? Oh, about 10 minutes. 여러분들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돌발 팝 퀴즈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하시면 바로 정답 남기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문자 우물정 8910 파운드키 8910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someone who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네, 비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뒤에는 R로 끝납니다. 문제의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리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Blue Eyed Soul. 바로 누구예요? Oh, Mr. Blue Eyes himself, Frank Sinatra. 네. The name of the song is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자, 긴장 풀고 좀 쉬도록 해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세 번 확인.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네, 같은 뜻이에요. Kickback과 relax가요. Just kick back and relax a little bit.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당신 대신 운전해 줄 수 있어요? 이끌어 줄 수 있어요?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Okay, who said that? The singer is Jess Glynn.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Or will you take me home? 네, 멋진 곡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패턴 기억나세요? 열정이 있을 때 가능성이 끝이 없겠죠? 그래서 endless.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그 다음에 열정이 있다면. When you have passion. 네, when you don't have passion, something is limited. Oh, that's right. But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en you have passion. 맞습니다. 그 열정을 불사르시면 모든 가능성에서 여러분 결과를 내실 겁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와, 이 가수분 좋아하는 사람 많죠? Yeah, another very powerful singer. Her name is Fiona Apple. 네. Her song is called Across the Universe. Is she going across the universe? Probably she is.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피오나와 함께 우주 경험 쫙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Danny Gunn-Chul-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